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컴포트존. 오늘의 날씨, 덜덜 떨고 싶지 않다면 햇빛이 비추는 길로 걸어야 해. 오늘도 제 날저기를 펼쳐주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못 만난 사이에 기온은 더 떨어지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바뀌기 시작했네요. 저도 이번 여름 내내 잘 입던 옷들을 정리하고 가을 멋쟁이로 거듭나려고 두꺼운 옷들을 손이 잘 닿는 곳으로 옮겨졌어요. 이왕 정리를 시작한 김에 창문도 활짝 열어 방에 신선한 공기도 넣어주고 뒤죽박죽이 된 책상과 서랍도 정리하기 시작했죠. 서랍 속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고 살아남은 물건들을 차곡차곡 잘 넣어주고 있는데 서랍 뒤쪽에 통 안 보이던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무슨 노트더라? 아,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내 버킷리스트 노트구나.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꾸준히 쓰려고 자취방까지 들고 왔던 소중한 제 버킷리스트였죠. 오랜만에 한번 열어보려고요. 로꼬에 남아있어.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과 내 손을 잡아줬던 너의 미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다시는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 여전히 남아 있어. 선명하게 남아 있어. 남아 있어. 무대는 끝났고 난 누워서 밀리고 밀린 가사를 적어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지.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으면 올해 여름도 끝이 났다는 걸 차갑게 느낄 수 있지. 1년 한 달 하루 1분 1초에 모든 건 변해. 오늘도 어제가 될 거야. 근데 난 지금 부르는 이 노래가 너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길 원해. 지나간 여름엔 유난히 더 많이 보였던 손바닥. 무대 위로 몸을 내던지는 횟수는 계속 올라가. 팬들의 얼굴을 기억해. 맨 앞에 익숙한 라인업. 시작을 같이 했지만 이젠 못 보는 얼굴까지도. 너도 내일이 되면 내 눈앞에 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아. 미안해 하지마. 부서지지 않게 소중히 담아둘 거니까.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과 내 손을 잡아줬던 너의 미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다시는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 여전히 남아 있어. 선명하게 남아 있어. 남아 있어. Yeah. 너가 느끼는 나의 음악이 루즈해져도 머릿속에서 뛰어놀던 내 몸짓이 주춤해져도 잡은 손의 온도가 미지근해져도 무대 아래서 뜨거웠던 발길들이 뜨뜸해져도 난 그때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 잊혀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여러분도 버킷리스트를 따로 적어두시나요? 사실 저도 너의 버킷리스트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술술 대답할 정도로 생각은 많이 해두고 있었지만 따로 적어두진 않았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꼭 꾸준히 적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입시 스트레스에서 한 발 물러나 행복회로를 돌릴 계기가 필요했다는 게 큰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제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켜야만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죠.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려면 먼저 입시에 성공해 수험생 신분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금도 있어야 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시간과 기회도 받아야 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될 대로 되라지의 사고방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는 100세 인생도 짧아 죽겠으니 얼른 하나씩 이루어 가야겠다는 모티베이션이 아주 강렬하게 생긴 겁니다. 코요테의 우리의 꿈.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젖어도 내 아내가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힘 없이 흘러가는 시간 되니까 제 버킷리스트에 뭐 얼마나 거창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자전거 타기처럼 금방 이룰 수 있는 사소한 목표부터 꽤 큰 목표까지 적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워뒀던 목표 중 가장 큰 건 아무래도 2024 파리올림픽 직관하기입니다. 때는 2021년 도쿄올림픽을 열심히 보던 시절 배구 경기가 끝나고 송출된 2024 파리올림픽 예고편을 보고 아주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을 배경 삼아서 펼쳐질 축제를 기대해달라는 예고 영상에 홀린 사람처럼 우와를 외치고 방으로 들어와 제 버킷리스트 노트에 적었죠. 파리올림픽 직관하기. 이걸 이룰 수 있을지 아닐지는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너무 멀고 전 그저 당장의 동기부여가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꿈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침 내년에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게 됐고 이걸 기회 삼아 올림픽 축구 경기 티켓도 예매해뒀답니다. 몇 년 전 별 생각 없이 적었던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게 됐어요. 키이라 나이틀리의 A Step You Can't Take Back So you find yourself at the subway With your world and a bag by your side And all at once what seemed like a good way You realize it's the end of the line For what it's worth Here comes the train upon the track And there goes the pain Cuts to black. Are you ready for the last act? to take a step. You can't take back. Taking all the punches you could take, took them all right on the chin. Now the camel's back is breaking again, again, for what it's worth. Here comes the train. 여러분 다들 컴포트 존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영역이죠. 나는 지금 컴포트 존에 살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안정되고 행복한 루틴을 살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전을 꺼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상태에 갇혀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컴포트 존을 지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할지 저는 요즘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안정과 도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데 그 두 단어는 공존하기 힘든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제 좌우명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기회를 얻어가는 것이 제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실 건가요? 오늘 날저기를 계기로 함께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목소리는 박예린, 음향은 김태환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하지민쌤. 에이치 UBS